평양시 안의 대학 교직원 학생 수용 경기가 김일성 종합대학 수영관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습니다. 경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시 안의 10여 개 대학들에서 선발된 36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. 폐막식에서는 경기 순위가 발표되고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대학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,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.